별마저 숨어버린 밤입니다. 아주 깨끗한 바다입니다. 바다에 뛰어듭니다. 팔다리를 놀려 헤엄칩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빛, 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해마다 떠오르는 제 어린 시절 여름날 밤 바닷가의 풍경입니다. 아주 맑은 바다에서 사는 플랑크톤이 부딪히면 빛을 뿜어내는 것. 그것을 남쪽 지방 사투리로 시크리라고 한대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고요? 오늘 8월의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을 접어야 할 때죠.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어떤 추억 만드셨나요? 사람들의 여름 이야기를 모아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땀입니다. 농화를 다녀와서,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복지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흘린 땀.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했던 여름, 이 곡으로 정리해보시죠. 영화 서머 스토리의 테마입니다. 도시 청년이 시골에 갔다가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졌으나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영화죠. 서머 스토리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차분하게 여름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까? 하이텔로 홍영민 씨, 충무로에서 지금 아주 땀 흘리고 있는 정승호 형님,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 김원주 씨, 중국으로 떠나는 누나, 친구 서보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역시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현희 씨, 네. 여름 내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 한사랑 마을에서 아주 땀을 많이 흘리셨더라고요. 이현희 씨도 이 곡 들으면서 차분히 여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에서 김경진 양은 벌써 가을 얘기를 잔뜩 엽서에 적어주셨어요. 가을이 아주 기다려진다고 하셨는데요. 저의 인생 선배이자 마음의 일기장인 서정기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경기도 파주 금촌읍에서 황성현 씨 엽서 보내주셨고요. 또 전남 해남 관동리에서 김유정 씨는 친구 태주의 19번째 생일 건강하고 웃음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자, 생일 축하고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간 들려드릴게요. 원래 아일랜드의 미녀죠. 하이텔로 임성우 씨, 박의병 씨, 김영아 씨, 그리고 광주 북구 중흥 5동인가요? 2동인가요? 수현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수호간.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I feel that way too. So when I fall.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박태규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톰 행스와 맥 라이언이 나오는 아주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죠.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 클라이브 그리핀의 노래였습니다. 아이 엽서 내용을 보니까 생일 축하 엽서인데 좀 늦게 도착했네요. 24일이 6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 대호의 생일이라서 축하 엽서 띄우셨다고요. 늦었지만 축하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이틀로도 최천웅 씨가 좋아하는 후배 연진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역시 어제가 생일이었네요. 조금 늦게 소개해드린 거 죄송합니다. 아, 미국 ABC TV가요. 지난 5월에 화제리에 방영했던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Wild Palms, 야생 야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미니 시리즈는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영이 시작되자마자 타임즈나 뉴스위크지 같은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가 앞다퉈서 작품평을 소개하는 등 미국 방송가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올리버 스톤이 이 작품의 총 제작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윈픽스의 데이비드 린치처럼 영화 감독들이 아주 활발하게 TV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화 감독의 TV 진출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 척도로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이번 작품이 유독 주목을 받은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평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기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와일드 팜스는 대중잡지 디테일즈에 연재되고 있는 브루스 와그너라는 만화가의 만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주제는 상상 속의 미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와일드 팜스에 삽입된 그룹 좀비스의 노래 들어보시죠. She's Not There. specialize. Well, no one told me about how many people cried, but it's too late to say you're sorry. How would I know? Why should I care? Please don't bother trying to find her, she's not there. Well, let me tell you about the way she looked, the way she had said, the color of her hair. Her voice was soft and cool, her eyes were clear and bright, but she's not there. No one told me about her, what could I do? Well, no one told me about her, though they all knew. But it's too late to say you're sorry. How would I know? Why should I care? Please don't bother trying to find her, she's not there. TV 드라마 와일드 팜스에 삽입된 그룹 좀비스의 She's Not There였습니다. 영화의 무대는 2007년의 미래도시 LA. 주인공인 변호사 제임스 벨루시는 어느 날 옛 애인으로부터 야심에 찬 상원의원 로버트를 소개받는데요. 그때부터 벨루시의 주변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결국 벨루시는 자신의 인생이 상원의원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로버트 의원은 새로운 파시스트 정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루시는 지하 정치 조직과 손잡고 이 엄청난 음모에 대항합니다. 평론가들은 이 와일드 팜스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도의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여기에 이용되는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대통령 출마를 꿈꾸는 로버트 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TV 방송을 통해서 고도의 홀로그램, 즉 3차원 영상을 내보내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로버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한 종교를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의 TV 매체는 더 이상 평면의 그림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TV 주인공들이 안방에서 실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죠. 실제로 현재 미국 전자공학계에서는 이 홀로그램의 실생활 응용을 활발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던져주는 충격 더욱 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와일드 팜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는 일본 문화입니다. 출연자의 의상이나 실내 장식 이런 데서 이 일본 문화를 특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작품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한 면, 뭐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이 일본 문화의 잠식들이라는 제작진의 경고, 이것이 프로그램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을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일본인 로이치 사카모토에게 맡긴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일드 팜스의 테마 들어보죠. 영화 White Palms의 테마였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미디어를 조작해서 대중을 선동한다. 아주 먼 나라 얘기만 같지는 않죠. 자, 이번에는 극장에 잠깐 붙었다가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괜찮은 음악 영화 두 편 소개해드릴게요. 지난해 세자르 영화상을 석권했고 또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는 루이델릭상을 수상했던 영화죠. 알랑 꺼르노 감독의 둘레마 땡디몽드, 세상의 모든 아침. 아, 이 영화는 음악을 고행으로 생각하는 스승과 음악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했던 제자,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고뇌,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영상에 담은 작품입니다. 특히 영화 도입부에서 약 5분간에 걸쳐서 화면 가득이 클로즈업으로 처리되는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표정 연기는 정말 관객을 압도해버리는데요. 그의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장면이죠. 또 서로 다른 음악의 길을 걷던 스승과 제자가 한 사람에겐 딸이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연인이었던 여인이 죽은 뒤에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서 화합의 현을 켜는 마지막 장면. 역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감동을 안겨줍니다. 클로드 소떼 감독의 엔꾀강히베, 금지된 사랑, 이 영화도 역시 영화 전체를 음악으로 연결시킨 작품이죠. 이 영화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두 명의 장인과 한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간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뭐 평범한 멜로드라마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벨의 클래식 음악과 주인공의 심리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감독의 음악성은 아주 일품이지요.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프랑스 좌익 신문의 음악 평론 담당 기자였던 클로드 소떼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달라고요. 이 영화는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는데요. 천사와 사랑을, 마농의 샘,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에마뉘엘 비아르의 연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생드콜롬브의 꽃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이틀로 사연 보내주신 단국대 3학년 성이현진 씨. 학교의 클래식 동아리 뮤즈의 가장 사랑하는 후배 은주 씨와 함께 들으셨어요.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꽃들, 생뜨꼴롱부의 연주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금호아파트의 황보임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키스의 전주곡 중에서 호주 2인조 혼성두의 Divine Hills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I touch myself.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의 이윤철 학생, 그리고 하이텔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신청해 주셨죠. 안원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 레녹스가 부른 Love Song for Vampire였습니다. 저희 드라큘라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눈보라가 치는데 말과 마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그 추격 장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스크린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런 추격 장면으로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활동사진이 처음 일반에 소개됐을 때는 구경거리 하면 역시 스피드였죠. 그래서 쫓고 쫓기는 장면이 활동사진의 주류를 이뤄왔고요. 하지만 서부 활극이 아찔한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바뀐 오늘날에는 촬영이 배로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추격 장면, 자동차의 사고 장면, 뭐 이런 장면들 촬영하기도 어렵지만 제작자에게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엄청난 비용 문제입니다. 이왕 부서질 차, 그래서 겉보기만 괜찮다면 폐차 직전에 차를 썼으면 좋으련만 그런 고물은 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파괴되는 차일수록 성능이 좋은 새 차를 써야 안전하게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니 돈이 많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요, 자동차 추격 장면을 찍는 데는 일반 관객들이 모르는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차종 선택부터 제작진의 골머리를 썩힙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추격 장면은 반드시 쫓는 차와 쫓기는 차가 나오고 그 중에 한쪽은 뒤처지는 것으로 결말이 나기 마련이죠. 이 점이 문제입니다. 가령 A라는 차와 B라는 차가 서로 쫓고 쫓기다가 A가 B에 추월당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면 당장 A사 쪽에서 영화사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알랑 드롱이 제작한 어느 영화에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알파 로메오가 주인공이 탄 프랑스 제트 자동차 시트로잉의 추격을 당해서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장에 공개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알파 로메오사의 항의는 물론이고요. 알파 로메오를 몰고 다니는 자동차 광들로부터 집단적인 항의를 받은 거죠. 이들의 항의를 견디다 못해서 아랑드롱은 사과문을 내고 문제의 장면을 삭제까지 해서 겨우 진정시켰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제작자 측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 열쇠에 몰리는 차는 을의 국적과 차종 불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음부터 그 자동차 추격 장면이 나올 때는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전혀 본 적이 없는 낯선 차. 그 차가 바로 추격 장면의 희생물일 테니까요. 자동차 추격 장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바로 리설 웨폰 3인데요. 하이텔로 이성철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이스 투 맨의 노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if we get to see tomorrow. And now take with me the memory.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노현우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또 한 잔 더 원로, 한순간의 사랑, 단점적 온유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강현진 씨, 영화 영웅본색2 중에서 장구경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분향미래일자, 펜샹휘라이르즈 들어보시죠. 꺾인 빅시 Oh, I hurt you, but you money 여기 모이 잠모 땡구 버슬 버리 버지 오와이만 오 여섯 빅스 서윤이고 서록왕시 여지 모지 不要问我，不理会，不在乎，不大事。无泪无怨，心中思绪完全不愿你知，一心一意。 奔向那未来日子，我以后陪你寻觅好故事。无谓问我伤心事，无谓去说，不再是往事。有时有阵时。 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知。 一生的事，谁愿意讲失落往事？有情无情，不要问我，不理会，不在乎，不解释意思。 一心一意奔向那未来日子，我以后陪你寻觅好故事。无谓问我伤心事，无谓去想，不再是往事。有时。 有阵时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 영웅본색 2편 중에서 장국영이 부른 펀샹웨이 라이러스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직장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언제나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신다고요. 하이텔로 한남대 전산과 3학년 민철호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요. 창문 활짝 열고 영화처럼 그 창가에 앉아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드뷔시의 달빛 띄워드립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